Yeah, yeah. We are on and off. 시작해볼까?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네. 웃음이 번져 드디어 우리 마주한 거야. 한동안 널 휘휘 저었던 졸이고에 태웠던 걱정들 후불어 꿀꺽 삼켰던 뜨거운 눈물도 모두 던져봐. 오늘은 너의 날이야. 축제는 지금부터야. 우와 잔을 더 높여봐. High up 더 뛰어봐. Fly up 더 날아봐. 오직 널 위해서. 음악에 취해 흐르는 대로 너를 맡겨봐. 한동안 널 살살 녹였던 뜸들여 살찌웠던 걱정들 얼음처럼 꽁꽁 얼렸던 그날의 기억도 모두 던져봐. 오늘은 너의 날이야. 축제는 지금부터야. 우와 잔을 더 높여봐. High up 또 뛰어봐. Fly up 또 날아봐. 오직 널 위해서. 망설이지 말고 oh yeah.